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잠비쿠 해방전선당 창건 58세 즈음하여 모잠비쿠 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 2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모잠비쿠 해방전선당이 지난 50여 년간 모잠비쿠 정부와 인민을 이끌어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당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모잠비쿠 해방전선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